우리나라 인민경제 요리 부문에서 201 전투 성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 전리마지강연합기업소에서는 10월 31일까지 201 전투 목표에 제시된 강철, 아변강제, 주최철 생산 계획을 앞당겨 끝냈으며 전자공업송에서는 10월 인민경제 계획을 126%로 농초 수행했습니다. 한편 해산 청년광산에서는 채굴 및 운반 선광기 등의 개근을 적극 다그쳐 생산을 종전에 비해 한 배 반으로 끌어올렸습니다.